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욥기 21장 바람 같은 위로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2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21장에서 욥의 고민은 절정에 이릅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자신의 처지는 못 죽어서 사는 고통스러운 삶인데 반하여 악인들은 고통이 없이 만사가 형통한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라고는 와서 도덕군자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욥의 억울함은 한층 고조되기만 할 뿐이었지요. 사필귀정이니 인과응보니 현실 세계에는 전혀 딴판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벗들의 위로가 자신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욥은 그의 하소연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악인이 다 형통하고 무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이 모르지 않지만 의인이 흥하고 악인이 망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악인들도 오히려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을 목격하면서 본인에게 닥친 고난이 점철됐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된 것 같은 영적 실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보게 되고 악인들은 흥황하며 비웃듯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21장 15절과 같이 소리칩니다. 이런 분명한 현실 가운데서 사필귀정을 노래하고 인강보를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 든다면 우리는 똑같이 욥과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축복을 신앙의 결론으로 끝내려고 든다면 혼란은 가중되고 고민의 해답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일반과 같고 무덤에 누우면 둘 다 구더기가 덮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앙의 나음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욥의 순전하고 온전했던 믿음의 나음이 과연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신앙은 고난을 당할 때에 진짜 신앙은 열을 발산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나음입니다.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시듯 세상의 복들과 재물도 골고루 주십니다. 그러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악인은 엎드려지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끝이라면 바울의 말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니지요. 진정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는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믿는 우리들에게 삶의 디딤돌일 뿐입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디딤돌. 그렇지요.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을 더욱 고대하고 소망을 부채질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여 오라, 시련의 바람이여 불어라, 나 그 모든 삶의 디딤돌을 딛고 올라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리라. 나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깎고 다듬어서 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꼭 빼어담고 말 것이다. 이것이 시련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눈앞의 현상만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인생이 당하는 시련이 꼭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불평보다는 찬송을, 실망보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을 가진 신앙인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